욥대야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사놨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시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세를 떠나서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돌을 닦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먹고 살기가 바쁘지만 지금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죠.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현실을 재조명하여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줘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요즘 한국의 그 메르스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지금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가고 지역적으로 감염자가 계속 확산되고 또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르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그 메르스의 그 병명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 낙타 몸에 있던 그 메르스균이 이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에 감염되어서 일으키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그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또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확산되어 가는데 이 메르스가 무슨 것은 이를 치료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면 치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메르스가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2012년 4월에 중동 지역에서부터 이것이 발병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여러 지역을 거쳤어요. 그래서 쿠웨이트, 예멘, 이집트, 프랑스, 필리핀 이렇게 거쳐서 지금 한국에까지 감염되어 온 것이에요.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제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한 기자가 지난 100년 동안 25년에 한 번꼴로 전염병이 대유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에이즈, 처음으로 에이즈, 그 다음에 홍콩 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에볼라, 얼마 최근에 사스 이런 원인 모를 전염병이 발병하여서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이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한 곳이 아니에요. 중국, 홍콩, 남수단, 아프리카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이 전염병들이 발생해서 흩어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번 메르스는 얼마의 사상자를 낼지 아직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도 오늘 우리에게 치명적이지만 이 외에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또한 지진과 해일, 쓰나미 또는 전쟁 등으로 지금 온 세계가 이런 재난으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무슨 질병이나 재앙이나 재난이 일어나면 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재앙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원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염병일 수도 있고 또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사람들의 부주의나 실수로 사고로 일어나는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막지 못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이것이 죄의 응보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를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달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이러스의 병균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이라면 이를 치료하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유행하는 전염병도 진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구온난화나 일시적 지각병 등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해라고 한다면 가뭄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나고 나면 피해는 크지만 다시 복구하는데 죽은 생명은 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피해된 것들은 다시 복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의 경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일 중에는 자연재해나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재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주신 징벌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게는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상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우리 여성분들 애기 낳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왜 그냥 쉽게 놓게 하지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게 죄의 결과예요.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하는 노동의 고통을 주었어요. 우리 남자들 지금 가장들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 있잖아요. 근데 쉽게 돈을 벌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루하루 먹게 살게 하는 것, 이것도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큼기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죄의 징벌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도 부패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땅도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 온난화나 환경 오염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책임도 크지만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사는 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죠. 그리고 이 땅이 더럽혀졌어요. 부패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죄의 결과. 또 하나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 자연이나 질병, 전쟁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실례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열왕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요즘 매일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장부를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변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서 죽게도 하시고 하늘을 닫고 비를 주지 않아서 한대나 기근으로 고통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강력하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닳았던 하늘물을 여시고 그 땅에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보세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자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숨기며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휘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을 때 그 한재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타들어갑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고통 중에 살게 된 것을 내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아름답고 비를 주시지 않는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비를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난화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도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피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늘 물리시고 다시 그 땅에 비를 주어 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공언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가 찾아봅시다. 역대하 6장 26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나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모를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뭐를 내리셔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27절을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다같이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일어나는 그 재앙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나 기근이 왔을 때 대전염병이 발하여서 유행할 때 황충들이나 구제역병으로 토산이나 가축들이 막 피해를 입고 죽어갈 때에 그리고 적국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한다면 하고 전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면 그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셔야 하고 적국대처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하고 전염병으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그 전염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사람들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이런저런 질병이나 재난 고통 장안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죄값이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화를 당하지 않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우리는 무사합니까? 재앙을 당한 자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 나라보다 더 죄가 많아서 거기만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죄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는 위로해주고 하루속히 병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속히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게 되면서 아멘.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의 경종으로 삼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앞에 개인의 죄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서 이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참 제 설교하는 걸 알고 기도하셨는지 아주 적합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 가졌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뭡니까? 혹이라는 말이에요. 이 혹이라는 말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종종 하나님이 죄의 징계로 비를 주시지 않기도 하시고 때로는 땅에 메뚜기나 황충을 보내어서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어 죽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가 아니고 간혹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홍수나 불로 다 쓸어버리시게 하신 위함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죄를 짓고도 그 죄인지도 몰라요. 그 죄의 결과로 생긴 하나님의 죄악인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고 그래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먼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패역하게 된 책임이 믿는 우리가 잘못 살았고, 오늘 주의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이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하라. 누구누구를 불행하고 탓할 때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임한 이 죄악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죄의 경종으로 주인 것이 아닌지,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 회개치 않은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 병든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시거나 악이나 불의를 그냥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돗게 하는 모든 악을 거치고 우리 안에 행하고 있는 더럽고 가증하고 더러운 악한 일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런 조차도 부르지 말라. 악은 오향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악은 오향이라도 버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그 죄가 관영하고 때가 차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성경 역사를 노아시대 보세요. 노아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아시고 무엇을 작정하십니까? 홍수로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세요. 때가 차니까 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들을 다 없고 멸하셨더라. 심판하셨더라. 불로 심판하셨더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더 사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요. 얼마나 악해, 사람, 이 세상도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럼 뭐랍니까? 말세다, 말세다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쌓아요. 해결치 않은 죄는 계속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죄를, 죄가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해.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도 쌓여집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한 진노도 또 짓고, 또 짓고, 쪄주고, 죄악이 점점점 차오르면,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차오르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담도 가득 차서 결국 뭡니까? 이 진노의 소리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적절히 깨닫고 회개해.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계속 치우면서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강팍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뭡니까? 이런 재앙을 만날 때 뭡니까?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 둘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을 어기고 거스르는 행위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가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없애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집니까?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의 힘을 들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는 피조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법칙을 인간 스스로가 그를 무너뜨려 주셨습니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어느 도단이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안 해요. 개인이나 나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이런 용서하라는 거죠. 믿으시면 안 해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들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걸 이런 걸 분명히 알잖아요. 자연재해가 오든지 무슨 질병이 오든지 뭐가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고 저주의 땅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이 사회도 회복시켜주시고 나라의 평안도 주시고 번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는데 지난 5월 7일 해마다 5월 7일이 미 국가 기도의 날이에요. 이럴 때는 위저자들과 미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미국을 위해서 국가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64회가 됐는데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LA에 은혜 한인교회 한기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요수진 DC 국회의사당에 모든 정치 위저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한기홍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가 기도 내용을 전 기도문을 제가 봤는데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이 미국의 당면한 문제와 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요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제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기도 중에 한 그 말씀 기도를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게 그런 기도로 들으십시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든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학교의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죄악들, 총기와 도박과 폭력과 낙태와 음란함과 부도덕을 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깨워주시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도시마다, 정부마다 모든 교회에서 이 땅 미국 전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령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통탄이 여기면서 오늘 미국의 현실을 바라면서 통탄이 여기면서 주여,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욕대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한기용 목사님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기도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주시고 회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전하기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이것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